마가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2절 한 절이니까 봉독을 하시죠.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제 처가 내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 설교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나왔네.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제가 두 번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는 이게 두 번 갖고 안 되네요. 안 되고 양이 꽤 많아요. 그리고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고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그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아주 내놓고 받고 있는 내놓고 표방하고 있는데도 좀 있고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고 표방하진 않아도 은근슬쩍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 뭐 신경 거 있나 해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 이런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뿌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1948년도에 일어난 누진비 운동, Lateral Rain Movement, 누진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누진비 운동은 1948년도 캐나다의 Sharon Bible College에서 일어났고 캐나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상과 행습의 원천은 윌리엄 브레넘, B-R-A-N-H-A-M,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윌리엄 브레넘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자예요. 삼위일체를 마귀의 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중에게 영적인 사기 행각을 벌린 인물이죠. 대중적인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65년에 차량 정면 추돌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그가 죽으니까 누진비 운동은 사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도 누진비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1980년대에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캔자스 시티 프로펫, 캔자스 시티의 예언자라.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미국의 미주리주. 미주리주에서 제일 큰 도시는 세인트루이스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캔자스시티입니다. 이 캔자스시티의 예언자들, 캔자스시티 프로펫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책으로도 소개가 많이 되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뭐 굉장한 예언자로 추앙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 캔자스시티 예언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이 신사도 운동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자스시티 예언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캔자스시티 예언자들 중에 중요한 지도자는 폴 케인이라는 사람과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자와 그리고 밥 존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거장이 누구냐? 폴 케인입니다. 폴 케인. 그래서 오늘은 폴 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캔자스시티 예언자들과 같은 운동은 이런 것은 역사에 보면은 처음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옛날 2세기에도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운동이 똑같은 게 일어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선생이 진리를 일으켜 세울 때에도 역시 치비카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치비카우 프로페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곧 예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이 신비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재림이 금방 오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 천년왕국 얘기하는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이 없어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민저는 치비카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예언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니콜라스 슈토르히, 토마스 드렉셀, 마르쿠스 슈티브너 뭐 외워둘 필요도 없는 이름이고 그러나 뭐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은 한 번은 불러줘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불러주는데 이런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치비카우 예언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택자들에게만 성령의 직접 계시를 주신다. 성령의 직접 계시를 자기들이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 음성을 늘 듣는다. 뭐 천사들이 와서 늘 얘기한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 방언, 예언, 영해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사람들을 광신자들이라 불렀어요. 슈베르머, 독일어로 슈베르머, 광신자라 불렀습니다. 이 토마스 민저는 자기 스스로를 기드온의 칼 잡은 용사라고 불렀어요. 기드온의 칼 잡은 용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유럽에는 농민전쟁이라는 게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농민전쟁으로 인하여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토마스 민저가 칼 들고 나가가지고는 농민전쟁에 가담하다가 전쟁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고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도시에 온다고 하고 이제 이런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인데 그럼 이들이 음성을 들은 건 사실이냐? 사실이죠. 음성은 진짜로 들어요. 그런데 음성을 준 원천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고 귀신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 가지고 로만 카톨리시즘이 잘못 가르친 변질시켜놓은 복음 진리를 회복시키는데 옆에서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치비카 프로페트들입니다. 이 캔자스시티의 예언자는 이들과 비슷해요. 이 캔자스시티 예언자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폴 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이상해요. 폴, 사도 바울, 케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상반된 두 사람을 이름에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인.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름이죠. 폴 케인. 폴 케인. 이 사람이 1929년 텍사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할머니 또 대대로 그 외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대대로 말하자면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점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도 카인을 낳을 때에 보니까는 그 어머니가 이 폴 케인의 홈페이지도 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런 칼럼이 딱 있고 사람들마다 들어가서 뭐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뭐 이런 글들만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의 어머니도 폴 케인을 낳을 때에 네 가지 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않고 산다. 네 아들은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 여자가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그리고 이 폴 케인은 8살 되던 해에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천사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너는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설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자꾸 나타나고 천사의 말대로 그의 어머니가 각종 병을 앓다가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그의 가족들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신이라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준비하려고요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책을 많이 읽고, 우리나라에 이런 자료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다 읽고. 근데 8살 되던 해에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는 바울 같은 복음 설교자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병과 연약을 치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 누진비 운동의 그 지도자인 윌리엄 브레넘에게도 천사가 7살 때 나타났는데 폴 카인에게는 8살 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브레넘보다 1년 늦어. 약간 계급이 낮다 이거죠. 윌리엄 브레넘이 높고 폴 케인이 한 살 늦게 나타났으니까 계급이 낮다 이거죠. 이 폴 케인은 18살 때부터 치유 부흥 집회의 강사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18살 때부터 치유 페이스 힐러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의 소리라고 하는 이 치유 사역의 강사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1947년도부터 5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랄 로버츠 그리고 윌리엄 브레넘 이런 인물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 가운데서 폴 케인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 케인이 집회를 하게 되면 보통 설교를 하고 몇 사람을 강대상 앞으로 이름을 내서 불러낸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아, 누구나 알아, 누구나 알아, 누구나 알아 해서 강대상에 한 5명쯤 세워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고주알 미주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주알 미주알. 너 니네 집 안방에 돈 얼마 있지? 근데 왜 그거 헌금 안 하냐? 이런 식이죠. 고주알 미주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라죠. 아이고, 내 장롱 안방에 내가 돈 꼽을 쳐놓은 걸 어떻게 저 사람이 아나? 아, 이래가지고는 사람들마다 놀라고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고주할 미주할을 다 알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의 창시자인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은 그래도 폴 케인보다는 훨씬 복음적인 사람인데 이 척 스미스가 폴 케인을 따라다니면서 이 집회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어요. 관리인이었고 이 폴 케인의 예언과 치유사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폴 케인은 세계를 다 다니면서 집회를 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폴 케인은 함께 신유와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돈을 밝히는 것에 이 사람이 좀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세 때에 다시 한번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그 청빈한 삶을 살아라. 이런 소리도 듣고 그리고 내가 요엘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요엘의 군대. 그런데 폴 케인은 요엘의 군대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19살 되던 1948년도에 누진비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을 갖다가 한 조종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거 시키고 저 사람한테 저거 시키고 이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 주고 저 사람한테 저런 예언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누진비 운동이 일어날 때에 폴 케인에게 천사가 요엘의 군대가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케인은 나중에 그것이 누진비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 케인은 윌리엄 브레넘, 누진비 운동의 그 지도자인 윌리엄 브레넘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폴 케인은 말하기를 모든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윌리엄 브레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 케인하고 윌리엄 브레넘하고 서로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 누진비 운동이라든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서로 높여줘요. 서로서로. 아, 이 사람은 저 사람 높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높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들을 안 높여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높여줍니다.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고 서로서로 그래요. 근데 1950년대에 그는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아, 얘기가 재미있어요. 아, 고속도로를 가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동차 안에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카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야, 네 약혼녀에게 내가 질투심이 난다. 아? 예수님이 왜 카인의 약혼녀에 질투심이 나니? 너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아,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카인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자동차에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내 약혼녀에 내가 질투심이 나니까 너 혼자 살아라고 하니까 빨간 불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와가지고 잡았다는 겁니다. 교통순경. 그게 산타 마리아에서 그랬다는 건데 산타 마리아 폴리스맨이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플래시로 딱 비추어 보더니 경찰이 깜짝 놀랬다는 겁니다. 아, 조금 전까지 두 사람 있더니 한 사람 어디 갔느냐 하고서는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케인은 장가도 안 가고 이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장가하지 말라 그래갖고 근데 성경에 보면 장가가지 말라는 거는 귀신의 교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장가를 왜 안 갑니까? 가시지. 장가가지 말라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이 폴 케인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독신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폴 케인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 온몸에 불이 확 임하면서 폴 케인은 그때부터 성욕이 사라진 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기독교인가? 하여간 희한한 그때부터 불이 확 임하면서 성욕이 사라진 남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캔자스시티 펠로우십에 언제부터 가담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 캔자스시티에는 1982년부터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인도 선교사였는데 인도에서 천사가 계시를 줘갖고 너는 캔자스시티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래가지고는 캔자스시티 그 공항 근처에다가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캔자스시티 펠로우십 교회의 제일 중요한 예언자는 밥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밥 존스는 대학교를 세운 밥 존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밥 존스 유니버시티는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 밥 존스는 그와는 아주 다른 밥 존스입니다. 이게 예언자 밥 존스인데 이 폴 케인은 1987년도부터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뒤에부터 그 예언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988년도에는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인 존 윈버와도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캔자스시티 펠로우십의 예언자인 밥 존스는 폴 케인을 가리켜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가장 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자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는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생각 들어갑니다.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어노인팅이 따로 뭐 불이 오고 무슨 전기가 통하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밥 존스는 폴 케인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빌 클린턴을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높였는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빌 클린턴을 이 폴 케인이 그렇게 높였어요. 그래서 클린턴이가 아 저는 대통령 중에 이 클린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클린턴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파송을 해가지고 이라크에 가서 사담 후세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폴 케인이 사담 후세인을 만날 정도로 클린턴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또 한국에 와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폴 케인. 이 폴 케인의 사상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말세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로운 인류라, New Breed라는 말을 썼습니다. Manifest Sons of God,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교리예요. 그러나 이 폴 케인이 전파한 Manifest Sons of God,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누진비 운동에서 이미 윌리엄 브레넘이 다 말했던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재림하기 전에 능력의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재림. 나는 재림은 육체의 재림이지 능력의 재림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Second Coming of Power, 능력의 재림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이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도와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는 전기가 위로부터 아래로 통하듯이 능력이 부은 바가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폴 케인 누구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누구 얘기하셨더라? 이름은 곤란해. 폴 케인인데 그러나 그는 2005년도에 사역을 중지했어요. 사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만 은퇴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중지를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2005년도에 참회의 편지를 그의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폴 케인이 직접 인정한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는 여자와 결혼은 안 하고 살았지만 동성연애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연애자예요. 이상해요. 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동성연애에 빠지는가? 자기는 동성연애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동성연애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성욕이 사라졌다고 하더니만 이성에 대한 성욕은 사라지고 동성에 대한 성욕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쓴 이 Letter of Confession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저도 이런 건 몰랐어요. 조사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알코올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다. 알코올의 유혹.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그냥 말하자면 술 먹고 동성연애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그가 사역을 중지했어요. 그는 남색의 문제만 참회한다고 했습니다만은 1997년도에 죽은 이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인 존 윈버의 말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에서 한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존 윈버가 이 폴 케인을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 윈버가 고발한 것 때문에 결국 폴 케인은 사역 중지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윈버는 폴 케인은 표적과 기사로 이 세상에 오신 사도 바울과 같은 예언자라고 칭송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비판하고 저놈 나쁜 놈이다 하면서도 아 그렇지만 훌륭한 예언자라고 또 칭송을 해요. 아니 까지를 말든가 칭송을 하지 말든가 둘 중 하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판도 하고 칭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이 2005년에 사역을 중지했는데 죽었나 살았나 해가지고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Is Paul Cain still alive? 이렇게 예, 검색을 했더니 벌써 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검색어가 벌써 나오더라. 치기도 전에 still 하니까 벌써 alive가 저절로 나와요. 아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도 살아있고 2007년도에 폴 케인은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예언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시오. 이런 것들만 있고 또 자기 어머니를 뭐 추모하는 난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늙었어요. 이 예언자들이 캔자스시티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맞는 확률이 20%에서 한 6, 7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예언한 사람들은 한 20%, 30%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폴 케인은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맞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예언 맞는 확률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언의 확률이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점쟁이로 치면 굉장히 영험한 점쟁이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라도 틀리면 그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언은 상당히 많이 틀려요. 틀리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운동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교회 한번 어떤 장로를 강사로 모신 적도 있는데 뭐 그 사람 얘기는 가만 들으면 은혜스럽긴 합디다마는 아 나한테도 막 갖다가 뭐 예언한다고 종에다 써서 주고 그래갖고 내가 확 구겨갖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내가 언제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뭘 어쩌고저쩌고 예언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써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예언 맞을 확률이 50%다. 이것은요 예언 은사 없는 사람도 확률 50%예요. 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집니까 붙습니까? 맞을 확률 몇 프로예요? 50%. 아, 이 사업을 시작한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맞을 확률 50%. 내일 비가 올 것입니까 안 올 것입니까? 맞을 확률 50%. 난 50% 확률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맞을 확률 50%.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50% 미만 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점쟁이 아닌 사람만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확률이 낮냐? 그러니까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낮다. 근데 무슨 예언자가 훈련해 갖고 되고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라이프를 쭉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읽으면서 아 이분은 과연 언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복음과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복음과 관계없고 nothing, 성경과 관계없고 이분은 기독교의 탈을 쓴 예언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언자인데 한국은 그 정도 예언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백기 꽂은 집 가면 이 정도 예언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한국의 예언자들이 이 사람보다 한수가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아니고 말세에 풍비하는 대중적인 사기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걸 비판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악화될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죠.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면 그 운동에 가담하는 하자마자 비슷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음성 듣는 데 가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 음성이 들려와요. 왜? 그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사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싶어 하니까는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줘. 또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 운동에 들어가서 나도 예언하는 운동에 가담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딱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에게도 예언하는 등이 나타나.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훈련해서 나타나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방언하고 싶다 그럼 방언을 훈련한 데 가가지고 아다다다다다 주기도문 까꾸로 10번씩 하고 20번씩 이런 스타일 해가지고 하면 아다다다다다다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가짜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주시고 은사도 성령께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주시고 그래야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받은 것들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은사와 기적과 표적은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따라오면 감사한 것이지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운동에 가담하고 쫓아다니고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한국에는 참 큰 목회자들도 보면 무슨 관상기도 같은, 관상기도는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거면 됐지 무슨 너무 관상기도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예언, 그 다음부터는 점쟁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들어가면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자기 신앙과 영성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가 오늘 뭐 캔자스리 프로페트 마이클 비클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폴 케인 한 사람으로 딱 지난주에는 윌리엄 브레넌, 이번 주에는 폴 케인,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자꾸 오고 가까운 동네도 자꾸 오고 하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